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들리는 히어로즈 28부입니다. 아, 저희가 원래 지난주에 28부인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지난주에 빼먹었지, 참. 네, 결방을 해가지고 28부예요. 네, 소리소문 없이 결방하고 멘트도 안 띄우고 혹시 뭐 기다리셨던 분들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도 없는 거니까 기다릴 사람이 없는지도 몰라요. 네, 그렇기는 한데 그 제가 요즘 팟빵 들어가 보니까 댓글들이 쌓여가지고 아, 네, 어제는 하루 종일 예. 네, 댓글에 대한 것들 답변을 좀 드렸었습니다. 예. 앞으로는 좀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난주 사정이 좀 있어서 결방을 했고요. 그 대신 오늘은 좀 두 배로 더 재미있는 소식들과 또 두 배로 더 좋은 얘기들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들리는 이유로 편집을 맡고 있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앞에는 여전히 성호님 앉아 계시고요. 성호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 OT 팟캐스트 진행자고요. 그 지난주에 결방을 사실은 저 때문에 했어요. 예. 그렇죠. 제가 그 회사 일로 일요일까지 출근하는 바람에 몸이 완전 녹초가 돼서 도저히 뭔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이제 녹화를 빼먹었는데 제 팟캐스트도 다 빠꾸나 했어요 지금. 언제 다 메꾸지? 하여튼 예, 뭐 앞으로도 종종 이런 사태가 있으면 빠질 수는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뭐 솔직히 저도 좀 업혀가긴 했는데 성우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그 목소리가 너무 쉬어가지고 유스트림 생방송을 한번 진행했었는데 2시간 동안 하고 토크까지 하다 보니까 목이 완전히 마시 간 거예요. 지금도 회복이 안 됐는데 밤에 할까 말까 고민하는 찰나에 담비 같은 성우님의 문자를 받고서 아, 그래 오늘 결방해야겠다 해서 결방하고 네, 오늘이 좀 됐습니다. 성우님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참 구글 레지도 두 번째 예. 세미나셨죠? 예. 뭐 원래 당일되면 좀 빠지는 분이 있잖아요. 원래 네. 신청한 마당이었는데 한 세 분 정도 빠지셨어요. 아, 세 명. 예. 예, 세 분인지 네 명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정도 예. 빠지셔가지고 했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다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었어요. 어떤? 아, 구글 거를 강의할 때는 네. 진짜 미리 조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혹시 그 사이에 바뀐 거 없나 조사를 많이 해야 된다. 그쵸, 워낙에 많이 바뀌니까. 불과 한 달 사이에 UI가 바뀐 게 몇 개 나와가지고, 되게 당황했어요. 중간에 진행하고 있는데. 구글 지도 UI가 몇 개 바뀌어서, 갑자기, 이거 있는데요? 막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요?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놀라는 게 한 두 번 있었죠, 예. 네, 어쨌든 뭐 참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좀 어려울 때 모이게 됐고요. 다음번에 또 한 번 예. 하셔야죠. 네, 이번에는 이제 내지도는 안 하려고요. 이제 딴 거 하려고요. 아, 다른 걸로? 네, 이제 뭐 킵이나 아니면 직구나 네. 뭐 이런 거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근데 저희 8월 15일에 예. 아마 15일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스마트한 여행 입구 세미나를 저하고 성호님하고 다른 분들이 좀 같이 모여서 하루짜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예. 성호님의 구글 내지도 올해 마지막 강의가 아닐까 싶어요. 네, 뭐 그때 구글 내지도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정식으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저희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중간에 막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예. 막 껴들고 이러시는데 오늘은 정말 숨을 참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간만에 저희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김관식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튕기신 줄 알았어요. 조용해가지고 안 내고 있어서요. 재밌어서. 네, 맞습니다. 저 알바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이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원래 게스트는 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집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감성으로 풀어내는 월간 앱의 김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날로그 감성 거기서 많이 듣던 건데 우리도 많이 쓰는 매트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는 8피트. 8피트 감성. 네, 8피트 감성으로 디지털 세상을 정의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열심히 네. 하고 있죠. 아니, 그래도 우린 디지털은 디지털이네. 좋으니까. 오늘 재밌는 얘기 말씀 많이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대됩니다. 예, 저희도 보통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했다 이래놓고는 깜짝깜짝 놀래고 재밌는 얘기를 못 해드리는데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편집하시면 아마 반 정도 편집하시지 않을까. 야,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이제 편집장님 모시고서요, 저희 2부에서 조금 월간 앱에 대해서 이슈를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부, 2부도 있어요? 언제부터 1부, 2부가 됐지? 지금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서 앞으로 게스트를 모시면은요, 게스트분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1부랑 2부로 나누려고 지난주부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알겠어요. 네, 그리고 성우님한테 얘기 못 드렸네. 예. 그래서 저희 1부에서는요, 원래 하던 대로 핫이슈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보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뭐 핫이슈라고 이번 주에 할 만한 것들 있죠? 이제 사실은 이번 주에 다른 뉴스도 많았는데, 네. 다른 뉴스를 제가 보다가 네. 딱그두개 뉴스 때문에 딴걸다 접었어요. 네. 일단은 샤오미가 제품을 갑자기 쏟아냈고, 그렇죠. 미쳤나 봐, 얘네. 예. 쏟아냈고, 그다음에 갑자기 애플이 난데없이 아이팟 터치를 내놔가지고, 네. 일단 그두개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딴 거는 일단 다 접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샤오미. 저희도 참 좋아하는 제품이고 많이 달랐던 제품인데요. 또 내놨어요. 그래서 우선은 각자 가지고 있는 샤오미 제품들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장님, 혹시 샤오미 제품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저는 미밴드. 미밴드. 네, 미밴드 제가 가지고 계시네요. 사실 지지난 달이었나요? 그때 네. 저 컨퍼런스를 갔었는데, 네. 그때 후왕이 이제 그 제품 이제 그 부사장 나와가지고, 네. 그때 아마 박성호 팀장님께 제가 여쭤봤을 거예요. 네. 가서 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고 기능은 어떠냐. 제가 페이스북에 여쭤봤는데, 저도 딱 순간 가성비 최고더라고. 그래서 하나 구매해가지고 제가 밤에 잠을 잘못 이룬다고 데이터가 뜨더라고요. 예, 딥슬립이 안 되시는. 그렇군요. 네, 현재는 미밴드를 가지고 계시고요. 네, 저 성우님도 샤오미 제품 좀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없어요, 지금. 그 이어폰. 지금, 이어폰 있어요. 없으세요? 아, 맞다. 원래 미밴드 있었는데, 다 네, 죄송해요. 그렇게. 처분했고, 한 두세 개 있던 거다 처분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륙의 실수라고 안 부르려고요. 대륙의 그 땡깡 뭐 이런 거, 깡패진 뭐 이런 걸로 불러야 되는데, 걔네 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걔네 이어폰 그 피스톤 3를 갖고 있죠. 네. 피스톤 3 좋아요. 그 진짜로 가성비는 걔가 진짜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그 2만 원, 우리나라에서 2만 원 정도에 파는 거죠. 2만 원도 안 되는 이어폰 음질이 한 5, 6만 원짜리 이어폰보다 낫다. 뭐 이런 정도로 살 만하다. 피스톤 3. 네, 피스톤 3. 2도 괜찮아요. 2, 3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도 괜찮고, 괜찮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밴드 주변에 선물해드리기도 했지만, 뭐, 하나 얻어서, 성우님한테. 네, 제 손목에 잘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 성우님 덕분이네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제 귀에는 샤오미 피스톤 3가 있고요. 네. 저희 집 구석에는 샤오미 체중계가 있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됐습니다. 네, 모으는 라우터도 재미가 있잖아요, 라우터. 그쵸. 큰거 빼먹었네. 네, 지금 컴퓨터 제 옆에는 샤오미 라우터 까만색. 네, 스탠드로 되어져 있는 게 파란색 빛을 예쁘게 발하고 있고요. 또뭐 사야 될지 즐겁네요. 이러던 중에 제품들을 갑자기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나왔던 제품이 정수기로 내놨어요, 샤오미가. 드디어. 예, 맞아요. 정수기 내놨죠. 이상하단 말이죠. 샤오미에 대해서 저도 요즘에 계속 강의하러 다니면서 항상 보여드리고서 핵심적인 것들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샤오미의 핵심은 결국 스마트하고 커넥팅인 것 같아요. 그거 하나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샤오미는 네. 진짜 중국의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네. 주변에 워낙 제조사가 많고 서로 경쟁이 심하고 그 제조사들, 그러니까 비슷한 동종 제조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가격을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또 그런 좀 뭐랄까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런 장점들을 가진 회사들이 많은데, 네. 샤오미들이 그 회사들을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샤오미를 되게 전자제품 업계 3M처럼 생각하거든요. 유통업체다. 네네. 그러니까 자기네 로고와 사산을 담아서, 네. 그 매주 외부의 제품을 OEM, ODM을 해서 그 갖고 가서 파는 거죠. 네. 이번에 그 샤오미 에어컨도, 아, 에어컨이 지난달에 나왔잖아요. 네네. 이 정수기 만드는 회사가 에어컨 만드는 회사랑 같은 회사예요. 예. 공기청정기도 나왔죠. 공기청정기 이제 더 전에 나왔고, 예. 예. 네. 그래서 뭐 거의 이쪽 제품에서는 공기청정기, 에어컨, 그 정수기까지 좀 찍었다. 뭐 정수기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상하게 좀그 인터넷 검색이 잘안 나오긴 하던데, 성능을 좀 보면은요. 디자인은 당연히 샤오미 거니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작게 나왔어요. 세로가 41, 가로가 26. 한마디로 A4 사이즈로 나왔고, 영상에서도 A4하고 비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화 방식은 역삼투 정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0.001 예, 마이크론 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잘 걸러준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필터는 총 4개로 되어져 있고, 필터를 한번 교체하게 되면은 1514리터까지 정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희가 보통 마시는 물이 1.5리터짜리 먹으니까 대충 나누시면은 꽤쓸수 있는 용량이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리터짜리 1000개 뽑으면 되겠네요. 1000개? 1.5리터 1000개죠. 1.5리터 1000개. 꽤 오래 쓸수 있다, 한마디로. 그쵸?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제 금액이에요. 금액이 24만원에 나왔죠. 예. 네, 24만원에 나온 데다가, 설치도 굉장히 쉽게 5분이면 설치가 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러다 디자인이 되게 독특해요. 그 다른 정수기랑 좀 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보면. 네. 그냥 수도꼭지에다 꽂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쵸. 그 수도꼭지에다 꽂고 틀면 그 물이 정수기를 통해서 다시 수도꼭지 쪽으로 나와요, 방향이. 그러니까 좀 물론 돌고 나오는 데 시간은 걸리겠죠. 한번 들어가서 돌아야 되니까. 물론 한번 튼 다음 이후에는 그냥 나올 것 같은데, 네. 되게 디자인 특이하더라고요. 이 디자인이 왜 이래? 이거 먹겠는데. 근데 꽤 예쁘게 나온 것 같고요. 장점은 그거 같아요. 그 5분. 설치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국내에 있는 회사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국내 유명한 정수기 회사들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한 회사의 제품들을 보면은, 일단 샤오미보다 작은 제품도 있습니다. 크기가 그러겠죠. 조금 더 작은 것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내는 렌탈이죠. 국내 그러면은, 렌탈로 하셨나요? 예, 시작. 기본이 렌탈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 비용을 거의 안 받긴 합니다만, 설치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가 원래는 들어갑니다. 측정되어 있는 게. 5분이면 설치할 수 있는 건데, 1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월에 대략적으로 매달 내야 되는 비용이 39,300원, 혹은 할인받아서 28,000원대의 금액을 매달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이제 필터도 점검해주고, 책임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대여해서 쓰는 개념으로 되어져 있죠. 예. 혹시 집에 있으세요? 아, 저희는 브리타 써요. 아, 브리타라고 읽었잖아요. 그 통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쭉쭉쭉 빼는 그 정수기. 네. 뭐 그런 혹시 거. 편의점이면요? 저희는 그 웅진을 쓰는데 아수기신 수돗물을 갖다가 열면 그냥 정수기가 나오는 거 있죠. 거네. 그 스탠드 바로 옆에 설치를 해가지고 네. 수돗물 이제 불 틀듯이 바로 이제 조그맣게 졸졸졸 나오는 부분. 아, 그 한편 정수기 그런 것인가 보네요. 예. 아, 코웨이 웅진기 아니라 그쪽 코웨이 쓰는 거죠? 네. 네. 혹시 한 달에 비용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가세요? 저희는 월 2만 원,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 월 25,000원 정도. 크게 나가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얘는 한 번에 24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 나라에서는 1년짜리 금액이란 말이죠. 24만 원 정도니까. 예. 렌탈로 쓰는 게 과연 저렴한 거냐? 아니, 이런 걸한 번에 구매하는 게 저렴한 거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샤오미가 확실히 좀 승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샤오미 제품은 항상 그 네. 제품 자체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원래 그쵸. 이게. 그, 이제 뭐 라우터를 갖고 계시니까. 네. 생태계 안에 있는 경우에 이 제품을 썼을 때는 또 완전히 이거 혼자 쓸 때랑은 또 체감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뭐 에어컨도 그렇고, 이번에 이 샤오미의 이번에 정수기 같은 경우도 그 일단은 폰이랑 연동이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질이 나빠지면 알려준다. 필터를 갈 때가 그쵸. 되면 필터를 갈 때가 되면 주문을 할수 있게 해준다. 그게 그래서 개업이죠. 뭐 이런 지금 형 사실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은 그거거든요. 이제 스마트로서. 맞아요. 그 중심에 그래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스마트폰에서 제어할 수 있는 걸 먼저 좀 생각을 한것 같아요. 필터가 4개 달려있다라고 하는데 그 4개 필터 예. 중에서 어떤 게 오염이 됐는지 주문할 때가 됐는지 알려주고 폰이 말씀하시는 대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주문까지 한 번에 해결을 해준다라는 거죠. 사고방식의 차이가 점점 커지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는 가전들이 쫙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가전들이 스마트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맞아요. 예. 샤오미는 일단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얘랑 뭘 어떻게 붙일래? 딴 거를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와서 붙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부엌 쪽에서의 정수기, 아무래도 부엌의 뭐 중심은 냉장고긴 하지만 그래도 부엌에 싱크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을 샤오미 정수기가 차지했다라고 하면은 거실의 중심은 역시 TV죠. 예. 샤오미가 또 이번에 또 TV로 발표를 했어요. 아, 이게 지금 저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대목이라. 네. 이게 어떤 제품이 나온 거죠? 이거 무슨 제품이 깡패예요. 그 48인치 UHD인데, 울트라 HD. 이게 네. 48인치, 근데 이게 그 패널이 삼성 거예요. 도대체 삼성 거네. 삼성 거 가지고 어떻게 이 가격을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삼성 거고, 48인치인데, 이게 이제 그 BTV잖아요, 원래 얘네가. 네. MITB인데, MITB2S거든요. 이게 2가 지난번 제품이고, 이제 이번 게 2S인데. 48인치인데, 이제 울트라 HD에, 얘네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가 들어있어요. 그, TV에. 네. 안드로이드, 이번에 롤리팝 들어갔고, 그 스마트 다음에 TV인 거죠, 그냥. 램 2기가에 8기가 저장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커다란, 터치 안 되는 태블릿, 뭐, 좀 이상한데? 하여튼 뭐, 큰 기계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제일 얇은 데가 9.9mm예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괜찮아진 거예요. 물론 지난번 것도 얇게 나왔는데 지난번 건 분량이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디오에서는 그 돌비 들어가 있고요. 돌비 사운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HDMI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 와이파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이제 가격이 문제죠. 이 가격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만 원 정도 돼요. 2,999위안이니까 180 정도 곱하면은 한 네. 우리나라 돈은 50만 원 중반대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얘네들이 이걸 하면서 무선 사운드바를 내놨어요. 물론 이 무선 사운드바도 독립적으로 판다고 하는데, 이 무선 사운드까지 포함할 때 74만 원 정도 돼요. 75만 원 정도? 그 정도 한 20만 되고. 원 정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 무선 사운드바가 한 20만 원 정도 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4K잖아요. 울트라 HD. 4K에 48인치가 50만 원, 그리고 사운드바 포함 70만 원대로 나온다는데, 그것도 스마트 TV잖아요. 우리나라의 이또가 동일 스펙의 기계가 과연 얼마에 팔릴까? 100만 원 다 넘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거의. 네, 48인치면. 맞습니다. 이게 좀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얘네가 처음에 선풍이 그랬었잖아요. 그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시 설계했다라고. 네, 맞아요. 정말 TV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샤오미는 TV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쵸, TV 만드는 회사 아니죠. 예,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디자인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게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보고 있는 기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했습니다. 전 세계 다른 TV 회사들이 빈둥대는 동안에 샤오미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다. 그러진 않겠죠. 근데 밀리진 이게 않았겠지만. 그 중국의 그뭐 장점 중에 그런 게 있다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조사가 이제 그 어디선가에서 그민그 뭐야 샤오미는 라인이 없으니까 어디선가 제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제품 자체를. 네. 그 제조사가 이제 뭔가 딜을 할수 있는 그 여지가 많다는 거죠. 중국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자기의 원가를 최소화시켜서 이제 샤오미한테 제품을 줄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다, 그러니까 국내 회사들은 다 자기 라인을 갖고 있거든요, 대체로. 네. 왜냐면 이게 큰 장비 사업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TV나 뭐 냉장고나 세탁기나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라인을 구축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자기 라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오버헤드가 많이 들겠죠. 이제 오버헤드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비용이나 뭐 네. 이런 장 그리고 땅뭐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다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다 계산을 해서 그걸 다 제품에다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샤오미는 그거를 네고로, 아니 네고? 그치, 네고지. 네고를 해서 그냥 깎아 쳐버리는 거죠. 후려치면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게다가 자기가 원가를 적게 가져가잖아요. 자기 이익을 한 그렇죠. 1%대 막 이렇게 가져가니까. 그럼 뭐, 다른 회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이.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게요. 싸다고만 좋아할 게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좋기는 하네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럼 거실은 TV, 그 PC는 라우터, PC 오픈, 주방은 일단 싱크대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중에는 당연히 냉장고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 메이디라는 회사가 네. 이제 그 에어컨이랑 정수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네. 걔는 원래 가전회사예요. 아, 뭐든지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걔네가 만들 수 있는 건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TV, 스마트 TV, 스마트 홈이죠. 네, 샤오미로다 막 구축할 수 있는 스마트 홈이 나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홈에서 또한발 밖으로 빼기도 합니다. 편집장님 혹시 운동 좋아하세요? 아, 예, 운동 좋아합니다. 저 뭐, 운동하느라 네. 시간을 없어서 짜내고, 그럼 그쵸. 뭐 이거 미밴드 차고 다니시니까 미밴드 설정해 놓으시는 만보수는 다 채우시겠네요. 네, 가급적이면. 근데 제가 하드웨어 쪽을 좀 많이 불리는 중이라, 네. 사실 좀 저도 몰라. 요즘에 그 러닝을 좀 좋아하기도 됐고, 특히 이제 자전거 인구가 국내에 많잖아요. 네, 자전거 타는 분들,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스포츠 하는 것들을 트래킹하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미밴드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였었죠. 저렴한 거. 항상 차고 다니는 거. 그런데 얘네가 이상한 걸또 만들었어요. 네, 운동화. 샤오미에서 운동화를 만들었죠. 스마트한 운동화. 방금 전에 다른 회사랑 합작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 스마트 운동화를 만들었는데, 이 운동화를 만든 데는 샤오미 산하의 화미 테크놀로지라는 데하고, 이는 미밴드 만든 데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브랜드 리닝이 합작을 해서 운동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신발은 리닝 브랜드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겠네요. Y 카메라처럼 뭐 그렇게 달고 나오는 거죠? 네, 샤오미 카메라지만 그래도 미카메라고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뭐 그래서 뭐 그런 어차피 얘기긴 하죠. 그 지금 그러니까 걔네 리딩 브랜드를 그냥 달고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근데 샤오미가 그러니까 나이키 플러스랑 좀 비슷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브랜드가 유명한가요? 전 중국계 뭐 무려 보니까. 중국에서는 좀 유명한 브랜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가격이 놀랍죠. 37,000원, 제일 저렴한 게. 37,000원에 스포츠 트래킹이 될수 있는 운동화를 신을 수 있다. 디자인이 조금 바뀐 게 있는데, 그 디자인이 바뀐 거는 74,000원이라고 합니다. 기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디자인에 왔어요, 얘기는. 기존 디자인 그대로 나오는 것들은 37,000원인데, 디자인만 새로 바꾸게 되면 74,000원이다. 기능적인 건 아니다 보니, 199위안짜리인 37,000원짜리를 사도 충분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정확한 성능은 안 나왔어요. 어떤 걸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뭐 일단은 지금 뭐 대충 감은 있잖아요. 그 발바닥에 분명히 압력 센서 같은 게 있을 것이고, 그쵸. 예. 그리고 그 일단은 압력 측정을 해서 그 발에 충격이 얼마나 오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미 뭐 나와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뭐 발 앞쪽에 얼마나 무게가 실리고 있는지, 뒤에 얼마나 실리고 있는지 이런 네. 거를 측정해 줄 수가 있으면은 뭐 자세나 자세? 런닝할 때 자세, 네. 뭐 직토 생각하시는 거죠? 뭐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릴 때에 발의 어느 쪽에 이렇게 어느 쪽으로 딛는지, 뭐 어떻게 네. 딛으면 발목에 더 충격이 맞고 무릎에 충격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좀더 알려줘서 올바른 달리기를 할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면 이제 또 걸음수 같은 것도 당연히 연동이 될 거고요. 그럼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얘가 미밴드랑 연동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설에. 뭐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 뭐 달리기뿐만 아니라 걸을 때도 다 측정이 가능할 테니까, 네. 정말 걷기에 대해서도 트래킹해주고, 자세 밟아주는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큰일이네. 제가 큰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 저희가 큰일은 아니지만은 이게 생각나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네, 잠깐 좀 얘기를 합니다. 야, 싸다 근데 진짜 37,000원이면요. 근데 운동화라는 거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네. 그 저 같은 경우 회사 갈 때 운동 안 신거든요. 운동할 때만 신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운동화를 맨날 신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장인들도 운동화를 맨날 신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쵸? 약간 한계는 있어요. 이게. 구두를 만들면 모를까. 운동화 구두를 두 개를 만들어서 양쪽 다 그렇게 신으면은 이제 괜찮겠죠. 그걸 넣을 수는 있겠네요. 여기 우리 뭐 나이키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앞에 요만한 걸 넣었잖아요. 네. 그 애플 에디션처럼 돼 있었던 거. 그런 것처럼 자기 운동화에 부착할 수 있는 거라든지 구두에 부착할 수 있는 거라든지 거기까지 진화할 수는 있겠군요. 깔창을 만듭니다. 깔창. 깔창. 예, 나 옛날에 그 생각 많이 했는데 스마트 깔창이 나와야 된다. 아무 신발이나 넣게. 야, 이러면 그래도 현실 뭐 체중계도 재주고 몸무게 바로 재줄 수 있겠네. 스마트 깔창이 더 답인 것 같은데 운동화 자체보다. 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좀 저희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빼먹은 샤오미가, 게 하나 있네요. 예. 예, 샤오미가 정수기를 내놓으면서 네. 아까 TV 옆에 사운드바가 친구로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아직 단독으로 지금 가격이 아직 안 떴는데 정수기도 옆에 친구 하나가 같이 나왔어요. 근데 뭐예요? 얘는 정말 조용히 지나왔는데 이 펜 모양으로 생긴 녀석이 하나 나왔는데 얘가 뭐냐면 수질 측정기가 나왔어요. 수질 측정기. 펜처럼 생긴. 그러니까 물에다 딱 꽂으면 그 ppm으로 물 오염도를 알려줘요. 오. 뭐 0에서 50까지는 뭐 최고로 좋은 정수된 상태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이제 1000 이상 되면은 뭐 마실 수 없는 물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측정해주는 펜 형태에 나왔는데 이제 문제 이거 뭐 WHO 그것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격이 문제예요. 가격이 39 위안이거든요. 39 위안을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정도 돼요. 와, 만 원도 안 하네. 우리나라 보면 만 원 되겠죠, 이제.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밴드 이후에 미밴드랑 뭐 이런 거 이후에 이제 국내 수입해서 선물용으로 쓰이는 또 하나의 샤오미 제품이 될 것이다, 이거. 대박이네요, 이거. 우리나라 아기 어머니들이 안 사시겠어요, 이거? 그것뿐만 아니고 수질 측정이 되는 거면은 요새 우리 뭐 그 녹살할 때 듣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등산 가실 때 가져가셔가지고 네. 그 이제 약속물 딱 받아서 딱 꽂아 보는 거야. 몇 ppm인가 보다. 그지. 내가 측정해서 내가 먹는 거지. 선물용은 대박인데 7,100원이면? 네. 만 원대에서 선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샤오미가 그 정수기를 내면서 살짝 옆에 껴서 내놨어요, 지금. 야, 이 가격이 어떻게 이걸 만드냐. 다들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그, 원래 제품이 나온 밑에 고객 평가 점수가 붙거든요. 얘 별 붙여요, 얘네. 댓글 달 때. 100%다, 얘는 댓글이. 아직 그 제품을 본 사람은 없지만, 이거 댓글에 있는 별이 100이요, 100. 그러니까 누구도 감점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가격인데요, 일단. 예, 가격이 일단 그 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이 그냥 바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집에 비슷한 게 있으면 뭐 안 사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브리타를 집에 쓰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정수가 되고 있는지 그 긴가민가 하거든요. 숫자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하나 사면. 해보면 재밌겠다. 이거 최소한 재미라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수기는 네. 일단 재밌는 게, 제가 가는 네이버 카페, 그 샤오미 스토리라고 있죠? 예. 거기에 벌써 리뷰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중국 사람들이 직접 구매를 하신 내용을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리뷰가 올라왔어요. 포장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5분밖에 안 걸린다 싶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수질 측정기도 한번 뒤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저는 뒤지다가 발견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기사난 데가 없어요. 별로. 맞아요. 저도 지금 검색해보니까 세 군데밖에 안 났네요. 하나는 저희 디지털 히어로즈 페이스북 페이지가 검색이 돼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올렸으니까. 예, 참 재밌는 제품인 것 같고 저희도 빨리 구매해가지고 선물용으로나 저희가 일단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써보고 싶어요, 진짜. 샤오미에 대한 얘기로만 벌써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 샤오미 원래 애플 발악이었었죠? 그렇죠. 예, 정식적인 애플. 애플에서 이번에 아이팟 터치를 몇년 만이죠? 이 지금 6세 되거든요, 얘가. 네. 그 얘기에 그 지난번 게5 나올 때 나왔어요, 5. 거의 한 3년 만에 나온 건가 이게? 그렇게 그런 되겠네요. 그렇죠. 2년, 3년 뭐그 사이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왔는데 거의 하여튼 성능은 최고예요, 진짜. 저도 웬만해서 스펙이 많이 다운돼서 나오거든요, 보통. 근데 얘는 스펙이 괜찮아요. 스펙이 일단 4인치 아이폰 5 스타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1설에는 네. 아이폰 5C를 색깔을 바꿔서 두께를 주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아무리 있는데, 생각해도 패널 남아갖고 쓴거 아닌가? 이게 뭐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뭐 근데 저는 사실 이 사이즈 좋아요, 4인치. 네, 손에 전 착한 아이폰 게는. 그래, 해상도 똑같은 거니까 그냥 그 LCD 재활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칩이 문제인데, 칩이 그 아이폰 6에 들어간 칩이 들어왔어요. A8하고 M8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64비트 이제 OS를 쓰니까 iOS 9도 거뜬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사이트 카메라가 800만 화소. 뭐, 500에서 800으로 올랐네요. 예. 일단은 아이폰 6 가는 건다 한다, 거의.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터치 아이디 없어요. 터치 아이디가 없어서 이제 그 안타깝게도 그 결제 기능은 이제 여기서는 없고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아이폰은 없지만,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쓰는데 iOS가 도대체 써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들은 충분히, 나 같은 사람은 한번 사볼 만하겠다. 빨리 아이폰 4 팔아야지, 이거. 그다음에 동영상 초당 30프레임으로 그 FHD 찍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슬로우 모션, 그 아이폰 6에 지원된 슬로우 모션 동영상도 돼요. 예, 슬로우 모션 동영상, 타임랩스 동영상도 다 지원을 합니다. 그건 뭐 훌륭한 거죠. 이제 지금 아이팟 터치가 갈수 있는, 현재 스타일에서 갈수 있는 맥스의 성능으로 온것 같아요. 블루투스도 그렇고, 와이파이도 그렇고, 일단 아이폰 6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을 갖고 오면서, 물론 이제 무선 기능은 없지만, 거의 모든 기능을 갖고 오면서, 사이즈는 그 4인치대로 가져간. 한마디로 아이폰에서 전화 기능만 빠졌다. 이게 전화 기능 빠지고, 성능은 아이폰 6인데 전화 기능과 터치 아이디, NFC는 빠져있는 그런 거죠. 그 대기가 좀 빠져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은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 아이폰이 있는 사람이 과연 이걸 살 필요가 있느냐? 없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얘기인데, 아이폰 가지신 분은 터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네.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나왔을까? 얘는 기본적으로 뭐랄까, 오디오 기기잖아요, 순수하게. 네. 어떻게 보면 아이팟 터치라는 거에, 물론 게임기 시장에도 정말 큰 타격을 줬고, 옛날에 한동안. 그리고 게임기 시장에도 타격을 줬고, 그리고 뭐랄까, 휴대용 컴퓨팅 시장에 일단 PDA 같은 스타일의 기계의 향수에 젖어있던 분들은 이 기계가 되게 막강한 기계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제품은, 뭐 다들 얘기하는 거는 일단 애플 뮤직하고 연관성을 되게 많이 짚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애플 뮤직이 나왔는데, 그 애플 뮤직이라는 거를 충분히 들으려면, 사실 그 무선, 그러니까 LTE가 들어가는 순간 배터리 시간이나 이런 거 엄청나게 압박되거든요. 그 그렇죠. 데이터 요금 뭐 이런 거다 있는데, 얘는 어차피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야 되고, 네. 와이파이 뭐 다운로드 받아서 듣든지, 아니면 와이파이 되는 데서 스트리밍 듣든지, 어차피 사용자가 약간 스스로 제한을 걸고 이 제품을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 사용자가 스스로 제한을 걸고 제품을 사용한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만드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덜하거든. 자유도가 높아지면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네. 자유도는 올라간 걸다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그 UI적으로도 자유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만든 사람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얘는 자유도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애플 만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훨씬 그 애플 뮤직이라는 거를 어떻게 퍼뜨리는 데더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전화기를, 그러니까 애플 뮤직을 쓰고 싶어도 네. 안드로이드 폰을 있는 사람들은 못 쓰거든요, 어차피. 지금 앱이 나오기 전까지. 그렇죠. 앱이 나온다고 지금 말만 계속 나오잖아요. 안드로이드 만들고 있다, 뭐 구글이 받아줄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뭐 어차피 아이폰이 없는 유저가 그 100%의 기능을 다 사용하기 좀 문제가 어려울 거고, 항상 애플의 기능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은 아이팟 터치는 대안이 된다는 거죠. 그런 기능을 100% 쓰는데. 편집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팟 터치 이번에 그저께 나왔죠, 이 얘기가. 그리고 그 아이팟 터치 6 시대가 3년 만에 나왔잖아요. 네네. 뭐 스마트워치가 나네, 뭐 게이머 태블릿이 나네, 그런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OS 사용자가 사실 20만 원이나 저가의 그 저렴한 가격에 iOS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그런 논리, 막강한 그래픽과 카메라 픽셀, 뭐 훌륭한 것도 그렇게 그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면은 저는 새로운 경험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게 27만 9천 원이기는 한데, 거의 30만 원 돈에 가까우기는 한 거고요. 게다가 치명적으로는 이제 와이파이인 거죠. 그렇죠. PC를 계속 들으려면은 이제 3G라든지 LTE를 쓸 수가 없으니까 유심칩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와이파이 버전에서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의견은 좀 반쪽짜리다, 그런 생각도 항상 나고요. 터치는 항상 그렇죠. 약간 반쪽짜리 냄새가 나고. 뭐 애플 뮤직을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그냥 우리 처음에 얘기했을 때도 왠지 재고 떨공으로다가 슬쩍하면 만든 것밖에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저는 얘를 쓰고 있잖아요. 예. 예, 아직 클래식을 쓰고 있는데, 클래식을 단종시켰죠, 애플이. 예. 진짜 애플 뮤직이라면 저는 클래식을 부활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악 쪽이라고 한다면. 클래식의 120기가짜리를 제가 쓰고 있는데, 150기가 정도 쓰시는 분들도 많고, 두세 개씩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에다가 좀 다운로드 받는 기능을 쉽게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얘는 음악을 보고 동영상 보는 것밖에 되진 않으니까, 그렇게 용도 제한해서 애플 뮤직이랑 같이 붙인 제품이 나오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애플 뮤직이랑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오히려 지금 너무 비대해진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뭐 어차피 아이팟 터치는 뮤직만 생각해서 만든 기계는 아니니까. 그쵸. 그 이번에 가격을 딱 보면은 우리나라가 역시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199불이 279불이 돼 있고, 일본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좀 많이 좀 너무 비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만. 16기가, 근데 사실 16기가 써도 모자라요, 항상, 16기가는. 빡빡하거든요. 그쵸. 아침에 왔죠. 32기가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뭔가 다, 앱만 해도 지금 용량이 얼마나 나오는데. 맞아요. 앱. 이거 그렇게 얇긴 안 나오네요, 이번에. 아, 두께가 6.1mm. 아, 6.1mm. 그러면 무게 확실히 좀 80, 얇아진 거죠, 또. 예, 두께 6.1mm, 무게 88g. 예, 그 정도 돼요. 그래서 88g, 가볍잖아요. 좋아요. 저는 사실 아이팟 터치, 뭐 나름 좋아하는 기계예요. 약간 제약 있는 기계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도 제가 제일 처음 안드로이드보다는, 샀던 게 이거다 예. 보니까, 예, 좀 기다려지긴 합니다. 좀 기다리시면 성우님께서 곧 구매하셔서 리뷰 올려주실 것 같아요. 마누라를 설득하고 있어요. 마누라한테 자꾸 이 약을 풀고 있는데 잘안 네. 먹히네. 아, 맞다. 그 생각하셔도 되겠다. 그 얘가 아이폰 급에 해당하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게다가 컬러도 5가지죠. 그러면은 애플워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는데 애플워치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사셔서 연결을 시켜주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결이 되나 근데? 나그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예, 되지 않을까요? 아이팟.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보기에는 그냥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건강 앱도 있고 예, 그쵸. 그게 있다라면. 헬스 앱도 있고 뭐 그래도 될것 같은데, 저도 궁금했어요 그게. 그 M8 칩도 있고 그래서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진짜 될까 막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게 예, 아이폰이랑 첫 된다면은, 화면에 헬스 앱이 떠 있으니까 될것 예. 같은 생각이 드네요. 대신에 무선 인터넷 지역에 항상 있어야겠지만. 재밌겠네요, 그 부분 들었다면. 그래서 만일에 제가 이거를 산 다음에 마누라한테 애플워치 사겠다고 혼나겠죠. 예. 만약에가 아니라 이미 마음은 굳어가셨어요. 다 강을 건너가신 상태니까. 저는 사면 빨간색으로 살려고요. 네, 색깔은 여러 가지 색이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예. 원래 다섯 가지 색에는 빨간색이 없거든요. 예, 애플 제품은 항상 그 프로덕트 레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레드는, 무슨 병 환자들이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부하는, 이 빨간색을 구입하면 기부를 일종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 제품을 사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토트레드라고. 네. 아,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지? 요즘 기억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예, 제 요즘 최근 제 방송 들으시는 분은 제 기억력 떨어지고 있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뭐 별로 뭐라고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덕트레드, 지금 그래서 빨간색도 있어요. 그, 원래 옛날에 아이팟 또 클래식도 빨간색이 나왔었어요. 근데. 네네. 그래서 저도 나오면 빨간색 살려고요. 알겠습니다. 산다고는 보장 못 합니다. 예. 네. 사실 것 같고요. 네. 저희 뭐 샤오미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나눠봤고요. 그 애플의 신제품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하고 재미있는 소식들이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약간 뒤로 좀 밀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 이상한 마경 막 이런 것도 올라왔었고 요새. 네. 썰을 풀 수 있는 것들은 많은데요. 저희 편집장님 계속 오래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아,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 드디어 편집장님 모시고서 조금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월간의 편집장님 모시고 월간 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녹음을 하는 환경이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행아웃을 통해서 녹화를 하고 다시 또 녹음 파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3명이서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해 음량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두 번째 2부 코너에서는 음량을 높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잘 들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약간만 볼륨을 높여서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편집장님, 그 월간 앱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잡지인지. 아, 네. 저희 잡지는 이제 그 스타터하고 모바일 스마트 개발자분들, 그 다음에 기업도 저희가 이제 VC들 해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 이제 처음에 창간을 했었어요. 근데 2010년이요? 네. 그 저희 맥마당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맥마당이라는 이제 맥, 애플 소개하는 잡지. 예, 아, 예. 맥마당, 예, 맥마당. 저희가 이제 그 맥을 이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 월간 앱이라는 매체로 저희가 제휴를 바꿔서 저희가 지금 58호 나왔습니다. 아, 58호. 아, 2010년부터면은 꽤 오래 되셨네요. 네, 나를 꽤 이쪽에서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이제 애플 나오고 나서 저희께서 예. 제휴를 바꿔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쪽 취재도 하고 소개도 하고 하면서 선을 타는 이제 그런 와중에 있고요.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디지털 시대에 아무래도 잡지가 성공하기 요새 어렵지 않나요? 쉽지 않죠. 예,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뭐랄까 보는 방식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게다가 지금 월간 앱은 저희도 좀 보긴 했지만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뭐 제가 좋았었던 점은 스타트업들에 대한 소개들도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제품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제품 광고들이 들어가 있어갖고 성우님이랑 둘이서도 이거 못 본 건데 사야겠는데 그런 네. 얘기도 좀 했을 정도였었고요. 특히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론티어 프로그램들하고요. 모바일 광고 운영 전략 이런 심도 깊은 이야기들까지 들어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유용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안 맞게 웹버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한참 네.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디지털 잡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공익책이냐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은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마땅히 디지털 잡지는 성공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수익화 방안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차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뭐 서로 이제 점유율 싸움도 하고 매체마다 경쟁도 하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독자분들께서 딱히 또 잡지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디지털 잡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도 또 종이 잡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는 거리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나이키의 경쟁 상대가 닌텐도라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점유율 싸움이 접어든 거죠. 그러니까 점유율 싸움. 경쟁이 앱에 대한 잡지가 아니라 시간을 뺏는 컨텐츠. 그래서 나름 지금 그런 과도기 속에 있는데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기사 내용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럼 보유하고 있는 기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IT 블로거분들은 많으시잖아요. 근데 IT 네, 기자에 많이.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현재 뭐 IT 기자를 하고 있다라든지 몇 명 정도 되세요 지금 기자분들이? 저희 지금 내부에서는 저희가 5명. 5명이 많은 기사를. 네. 한 분은 저희가 그 개봉 기자. 네. 판교에도 가셨다가 디켄필드 가셨다가 홍합밸리도 가셨다가 강남도 소식을 전해주시고 IT 기자로 가면 보통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뭐 입사 시험을 거쳐서 뭐 네. 정식 기자하는 부분이 아니라 요즘에는 개방이 많이 돼 있어서 IT 블로거들 네. 그래서 타뉴스의 안병도 기자님 같은 경우도 네. 블로거에 쓰고 계시고 요즘 그렇게 넘나드는 그런 영역이 많은 것 같아요 사례가. 딱 기자를 갖다 블로거로 채용하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워낙 또 글 많이 쓰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네. 그분들이 개봉에 참여도 많이 하시고 이쪽 전문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 보통 뭐 IT 기자라고 하면은 다른 분야로 넘나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IT라 그러면 계속 IT 그래서 뭐 블로터 단지도 그렇고 또 마사도 네. 그렇고 IT 기자들이 다 IT 쪽으로 맞죠 그래서 보통 이병은 5년에서 10년 파고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은 뭐 지금 블로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또 이쪽에 개봉 기자가 될 수 있는 기회들도 있는 건가요?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잡지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하는데 네. 보통 이제 그런 사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블로그만 잘더라도 채용하는 네.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사 잡지 같은 경우 트랙 스카우트 되는 제의가 많이 있고 네. IT 잡지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많이 더 참여하고 또 기자가 되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네, 저도 열심히 블로그를 다시 더 해야겠군요. 아, 저는 게을러가지고, 이, 글을 쓰면 쓰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팟캐스트라는 건데, 글 쓰기 싫어가지고. 저는 뭐 글로 못 보다 보니까. 네, 똑같은 내용을 말로 하면 하겠는데, 이걸 글로 네. 쓰니까 힘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글로 사진이랑 집어넣는 게 더 편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좀 하게 되는데. 그, 요새 히트수가 높았던 게요, 블로그에서. 제가 최근에 샤오미 얘기를 계속 올렸거든요. 예. 야, 이거 뭐 샤오미 정수기 한번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오늘 최고로 찍었네요. 이런 날도 있구나. 역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대세에 따라서 가야지만 뭔가 좀 키워드 되게 나온다. 그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그 IT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 보면, 성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데들이 블로터나, 디즈니 코리아나, 그런 데들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 뉴스들이, 사실 국내에 있는 기사들을 다루는 것보다는, 그 외국 정보들, 외신을 따라가는 네. 경우가 좀, 그 만화도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럴까요? 국내에는 보통... 매력적인 얘기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디지털 정보, 우리가 샤오미도 그렇고 아이팟 터치도 그렇고 그런 정보의 시작이 해외에서 많이 발로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외신에서도 많이 다루게 되고 국내 매체들은 외신을 베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이제 기사를 발행하나 하는데 이거 제가 외적인 얘기지만 근데 그런 뭐 인턴 기자분들이 출근을 하면 퇴근 시까지 보통 그런 외신 정보 보도자료를 20년 정리를 해요. 그러면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매체들도 많이 그 외신을 보고 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독자들에서는 본 거를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 자체도 외신에 대한 욕구도 높지만 매체 자체에서도 외신을 많이 정리를 해서 최신 트렌드라는 명목하에 기사를 이렇게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제가 요즘에 이제 피들리로 RSS를 쭉 땡겨서 보는데 네. 이제 아이팟 터치가 나오면 한 피들리의 기사가 한 20개 정도 나와 아이팟 터치로 그렇죠. 잘 번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런 그걸 딱 보면 관심도에 또 관심도가 어느 쪽이 많은가를 괜히 또 느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쫙 많이 뜨면 아 진짜 관심 많구나. 몇 개 안 나오면은 얘는 관심이 별로 없나 보네. 뭐 이런 것도 많이 느낄 수 있고. 뭐 기사를 그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팟 터치 아유미도 좋아해. 외신 같은 경우에 그냥 저희 생각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저희도 뭐 제 얘기니까 저희라고는 그렇게요. 아침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피들리나 그런 데 들어가서 외신 수집된 것들을 가장 먼저 봅니다. 나인투맥이라든지 아니면 메셔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기즈모드닷컴이라든지 진짜 앉은 자리에서 해외에 있는 것들을 쫙 훑어보다 보니까 그냥 매력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저기에선 기즈모드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렇게 쓰는 건 금방 쓸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그 출처를 밝히는 한도 내에서는 저작권 문제는 거론되진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출처를 명확하게 받지 않고 외신에 따르면 뭐 그런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외신지가 딱 구글로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외신을 따로 기자들이 외신을 또 보는 게 아니라 그 외신 기자를 또 뵐게요. 한국 거를. 맞아요. 쉬우니까. 딱 기사가 반복을 하다 보니까 또 오류가 나고 날짜도 또 빠지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체들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될 필요입니다. 어더군다나 외신 마판은 그렇게 베낀 외신들의 마지막 끝은 SNS죠. 뉴스보다 SNS 다시 보는 네. SNS에 또 이슈가 되면 갑자기 또 뉴스는 갑자기 실리고 맞습니다. 네, 회의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질문을 다시 좀 돌아가가지고요. 제가 외신이 너무 많지 않냐라는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국내에 있는 기업들로 재밌는 뉴스들이나 신제품을 만드는 데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데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노출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월간 앱에서는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데들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거는 신문들이 안 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잡지나 신문들이? 그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정말 인디고고랑 킥스타터에 한 번씩은 다 걸쳐 가시는 것 같아요. 제품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안 그러면 이름을 밖으로 내보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정말 스타트업 많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눈치를 채는 것도 킥스타터 인디고고를 통해서 대부분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잘 열심히 하는 업체들 많은데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알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어느 업체가 어떤 단계의 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제품을 우리가 소개를 하면은 얼마나 그러니까 소개를 할 수 있는지 근데 그 업체 있는 거 자체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쵸. 어디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찾아가서 소개도 못하겠고 참 어려워요. 근데 일단 킥스타터만 올라오면 제가 연락을 드리면 되거든요. 맞죠? 뭐 페북에서 찾으면 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월간앱에서도 그런 모키라든지 저희들이 보는 제품들을 똑같이 보시잖아요. 예, 그럼 저희들이 미리 뭐 접촉한 데가 있으면은 저희가 역으로 소개를 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제보해서 예, 아니면 월간앱에서 만나시는 업체들이 있는데 괜찮은 회사들이 있다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는 이유로 해서 직접 찾아가서 촬영도 하고 있다 보니 예, 양쪽에서 같이 소개하는 것도 참 스타트업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그런 현지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그런 홍보 부분에서 스타트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네. 디지털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개를 해서 같이 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스타트업에서는 더 저희가 그런 이제 저희가 보고서 기사 발행하는 잠깐 해체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그 월간에 보면서 저는 사실 되게 마음에 들었던 기사가 그 원형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모바일 UI 쪽이었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제 그런 비중 있는 기사들은 네. 저희가 월 초에 이런 기자들하고 소재는 미팅을 하거든요. 주제나 소재 같은 네. 거는 기자도 한두 외신이야 뭐 그냥 있는 거 땡겨서 그중에 관심거리를 하면서 이런 주제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냥 정하시거나 아니면 어디서 자문을 같은 걸 저자라든지 이렇게 하시나요? 연구소라든지 그런 것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따로 저희가 이제 같이 기사를 가공을 하고 아니면 저희가 조언을 받아가지고 작성을 하는 이제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그 월 초에 다 모여서 네. 이 전체의 그 컨텐츠 리스트를 한번 쫙 짜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섭외 리스트도 보통 첫째 주면은 거의 다 결정이 된다고 봐요. 셋째 주에 취재해달라고 요청이 오긴 했는데 저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음 달로 저희가 딜레이를 하죠. 저희 내용 보면은 정말 이 그 컨텐츠 수집하시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용의 깊이가 있는 것들은 되게 깊고 물론 써주시는 분들이 머리를 써서 쓰시는 거겠지만 다 보시고 또 검토하시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날짜에 내보내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사실 잡지는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마감일을. 예. 마감이 가장 이제 이런 대단지 왜냐하면 마감일은 독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잡지 기자들이 감을 막판에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때 들어야 재난제 발간을 해야. 예, 왠지 성원이님께 들었었던 편집은 독자와의 약속이다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군요. 예. 저도 많이 어기고 있어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 앱에 대한 얘기들이 알차게 들어가 있는 월간 앱 이거 혹시 구독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구독 신청하면 되나요? 저희가 제 페이스북에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희가 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더 매거진이라는 이제 그런 포털 또 사이트가 또 있어요. 잡지들. 아, 더 매거진이세요? 네. 거기서 신청하셔도 되고 저희 회사로 직접 전화를 주셔도 괜찮고요. 아, 네. 번호 한번 시원하게 공개해 주세요. 몇 번이죠? 예. 아, 저로 보내요. 제가 회사 번호를. 아니면은 그 저희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들으시고서 구독하실 분들은 네. 뭐 필요하시면 디지털 히어로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저희가 뭐 연락처를 뭐 드려도 되고요. 아, 그럼요. 예. 아니면 제가 한번 게시를 한번 하죠. 광고 게시를. 네. 저희가 광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주문 대행해 드려야겠네요. 제가 디지털 히어로즈 통해서 제가 구독을 하시면 제가 네. 제가 직관 남용으로 파격적으로 제가 할인까지 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뭐 녹음 파일 이거 녹음해놨으니까. 네. 아주 정말로 저희가 웬만하면 이렇게 뭐 칭찬하진 않는데 그 홍인도 말씀하셨지만 UI 고민 있으신 분들이라거나요. 어플리케이션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나가면 될지 심도 있는 이야기들 스타트업에서 재밌는 내용들이 어떤 잡지에서 어떤 것들을 좀 보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은 한 정도 구독하셔 보시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IT 제품 광고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 저희가 관심사로 했었던 것들 중에 겹치는 거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잡지에서 못 본 광고 제품 광고 보여서 아 광고 독점인가 생각도 하고 아니면 해주시는 건가 광고를 실어주시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게요 거의 무료 봉사처럼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 저희가 그 창업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제 값을 확 낮춰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네. 도와드리는 홍보 차원에서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광고 단가가 뭐 정말 놀라실 정도로 저희가 거의 뭐 하여튼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광고비 같은 거는 큰 걱정 안 하시고 또 저희랑 네. 또 계속 또 취재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저희가 정보도 많이 얻기 때문에 같이 사는 생태계 같이 살아가는 네. 그런 방법 저희도 이제 구축을 또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 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좀 이거 네. 이게 그분들이 들으셨으면 참 좋겠는데, 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되게 도움이 될 내용이네요. 저희 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이버 캐스트랑 저희가 이제 연동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구독자가 확 갈려요. 그러니까 책 자체는 VC나 엔젤, 광고업도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듣는데, 네이버 캐스트는 제가 20대,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뭐 같은 택 같은 경우 좀 회동률이 있기 때문에 기업 가령 찾아봤거나 그런 광고들만 하신 분 보면 안 되거든요. 기사 같은 것 같으면 젊은 층들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내가 도와드리시거든요. 예, 지금 사실 그 지방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음질이 안 조금 듣기 힘든 부분이 좀 몇 군데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들으시는 네. 분들이 예, 물론 이 초반에 뭐 이봉님이 좀 안내멘트를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제 네. 잘라주세요. 네. 약간 안내를 해주세요. 이번 편에서는 네, 들어가야죠. 약간 네. 음질이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네. 일단 지금 뭐 어떻게든가 해보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예, 많이 감이 멀기는 합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월간 앱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월간 앱 더 잘 냈으면 좋겠고요. 예, 네, 표정. 예,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많이 사주세요. 네. 아주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좋은 기회 얻어서 저희 매체를 소개할 수 있어서 저희 영광이었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지금 뭐 매체 속에서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가 한 분 한 분 저희가 스타트업이나 모바일 관련을 다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 정말 뭐 킥스타터 그때 당장 미국 사업 안 해도 국내에서 좀 홍보를 하고 싶다 말씀 주시면 제가 기꺼이 찾아가서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생태계를 꾸려갈 수 있는 방안 찾도록 네 말씀드립니다. 네, 예 든든하시겠네요. 정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네, 오늘 월간 앱 편장님 모시고서 월간 앱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많은 제품들 다뤄주시기도 하시는데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집자님께서 아시는 제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네. 예, 성원이 이번에 또 재밌는 제품 준비했었죠? 예, 이번에 두 개 하려다 세 개 하려고요. 예. 두 개 네. 하려고. 네. 첫 번째 제품은 네. 그 아이폰 가지신 분이라면 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품.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을 좋아하고 아이폰을 가지신 제품이라면 이게 뭐냐면은. 그 월드 퍼스트 시네마틱 스마트 케이스라고 제목이 나왔어요. 아, 길다. 아, 기네요. 네. 예. 스마트 케이스. 근데 딱 보면은 그냥 비디오 옛날 그 비디오 기계 같아. 옛날 비디오. 손잡이 있는 거죠. 네. 밑에 손잡이 튀어나와 있고. 네. 눈 대고 찍는 거. 예, 그렇게 생겼는데 네. 뒤에서 아이폰이나 아이폰 6, 아이폰 6나 6S를 이렇게 카트리지 넣듯이 이렇게 꽂게 돼 있어요, 뒤쪽에서. 재밌네요, 이거. 그러면 이제 동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에 이제 동영상 찍는 게 있고, 그러니까 아이폰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주겠죠. 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걸 이제 저장을 해주는 건데, 이제 그리고 뒤쪽에 그 눈을 이렇게 대면은 앞에서 들어온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버튼인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촬영이 되고, 그리고 그럼 옆에 있는 화면에 이제 아이폰 화면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 화면으로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카메라에 대해서 찍히고 있는 화면을 볼 수도 있고. 뭐 찍은 화면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매뉴얼 기능으로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 렌즈 부위에는 그 58mm 구경에 여러 가지 그 확장 렌즈를 낄 수가 있어요. 그 렌즈에 확장 렌즈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와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접사라든지, 텔레라든지, 망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앞에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이거 동영상을 찍으시는 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디자인만으로도 되게 땡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폼나잖아요. 이렇게 옛날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해도 눈 대고 찍는 게 캠코더 스타일인 거죠. 그렇죠. 옛날 캠코더. 지금 캠코더 이렇게 생긴 거 없잖아요. 네, 아이폰 6를 캠코더로 만들어준다. 옛날 걸로. 네, 그렇죠. 좀 조금 옛날 걸로 만들어준 거죠. 이게 이제 렌즈 저쪽은 오토포커스랑 매뉴얼 포커스가 다 되고요. 그리고 네. 밝기는 렌즈 밝기는 2.2 정도 됩니다. 야, 죽인다. 예. 뭐 제법 괜찮아요. 렌즈 자체는 이제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이제 뭐 돼 있다고 돼 있는데 뭐 그렇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내년 2월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요. 현재 네. 펀딩이 완전히 성공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24일이나 남았는데도 원래 금액에 거의 두 배 육박하고 있어요. 7만 5천 불 목표에 이제 지금 네. 이미 14만 불이 네. 됐고요. 그래서 뭐 제품은 일단 고를 하겠죠. 이 정도면 이제 고를 할 거고, 제품을 받으실 수 있는 거는 내년 2월이 돼야 돼요. 2월이 돼야 이제 이 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일단은 얼리버드는 끝났어요. 150불짜리 얼리버드는 끝났고요. 지금은 199불 199불 나고 있고요. 이게 리테일 가격이 249불이라고 그러니까 한 50불 정도를 제한 가격이죠. 그렇죠. 예, 예,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가격은 지금 이게 세계 어딜이라도 이제 배송을 해주는데 이 가격은 그 배송 가격 제외한 가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199불이. 그런 거 좀 주의를 하시고 199불을 쓰시면 이 본체 기계하고 그 다음에 와이드 렌즈하고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요런 제품이 첫 번째 제품 소개하는 거. 예, 요거는 아이폰 갖고 계신 거 동영상 좋아하시면 관심 생길 것 같아요. 네, 검색을 쉽게 하시려면은 킥스타터에 들어가서 스마트 케이스로 검색하시는 게 훨씬 좀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오나요? 예,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최근에 나이트 크롤러라는 영화를 하나 봤었는데, 예. 그 영화 보면은 밤에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거 벌어질 때 예. 막 캠코더 막 들고 와갖고 찍은 다음에 이제 기자들한테 예. 파는 거거든요. 이거 생각나네요. 이거 그냥 아이폰 딱 넣어버려갖고 사진 찍으면 되니까. 이 눈 대고 찍는 거에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네. 그 아이폰 화면, 우리가 액정 화면을 보고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햇빛이 밝으면 그 화면이 잘 보여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아니면 그 액정 밝기를 최대로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또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근데 이렇게 그 사방이 막혀있는, 그러니까 눈 대면은 주변이 박혀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를 보고서 찍으면은 아무래도 그 너무 아주 밝을 때나 아주 어두울 때 네. 시야 확보에 좀 도움이 되죠. 아, 재밌는 제품이네요. 예. 네, 잘 봤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이제 뭐냐면은 두 번째 제품은 솔라 페이퍼라는 제품입니다. 어우, 보기만 해도 마음에 드네요. 세상에서 가장 얇고 가벼운 태양열 충전기. 태양광 충전기. 예, 태양광 네. 충전기라고 해야 돼요. 솔라 이거 우리나라, 이거가 우리나라 뿐이에요. 예, 우리나라 뿐이에요? 예, 우리나라 뿐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뿐이고, 물론 이 장소는 시카고, 뭐, 시카고로 돼 있긴 한데, 우리나라 뿐으로 잘 알고 있고. 이 제품이 그 CES에 나와서 대단한 네. 호평을 받았던 제품이고요. 지금 펀딩이 시작된데 이 제품의 효율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를 그냥 햇볕에 내놓고 그러니까 패널 한 개, 패널 한 개만 햇볕에 내놓은 상태에서 아이폰 6를 5시간 안에 충전할 수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시간이라는 게 길게 느껴지지만 그 효율로 따졌을 때는 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래 두 개가 세트거든요. 두 개 네. 패널 두 개가 세트인데 두 개 그러니까 계속 이어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거 확장이 가능하고 두 개를 붙인 상태에서는 2.5시간 내 아이폰6를 반충할 수 있어요. 이 디자인 나온 게 그 그림에 있어서 2.5라고 쓰인 그거군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햇빛이 있는 거는 이제 완전히 해가 쨍하고 나왔을 때이고요. 네. 구름이 있는 건 이제 좀 햇빛이 가려져 있을 때의 이제 충전이 크기도 작네요. 네, 그 뭐 다이어리 그림 나오잖아요. 사진에 네. 그 영상에 보시면은 아이폰 6 플러스보다 조금 커요. 예, 사이즈가. 야, 이거 재밌네요. 이거 레고처럼 그 붙일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요. 이거.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폰이라는 게 그 받을 수 있는 전력량을 좀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 붙인다고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적정한 개수가 존재를 하죠. 예를 들어서 그 세 개를 붙이면은 세 개를 붙인다고 해서 아이폰 6 그러니까 세 개를 붙이면 아이폰 6는 좀 더 짧아지겠지만 일단은 그런다고 해서 아이폰 6가 엄청나게 더 빨리 충전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네. 제가 충전 전압 같은 걸 통제를 할 테니까. 대신 이제 네 개 정도 붙이면 아이패드 에어 2를 4.5시간 만에 충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전 효율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 태양광 관련해서 몇 가지 제품을 봤기 때문에 네. 만져보고 한 바에 의하면 이 정도면은 두께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충분히 훌륭한 수준인데 제가 이제 실제품을 못 봐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발열 같은 건 괜찮을까 뭐 이런 걱정을 좀 실기를 직접 받는 거니까 네, 뭐 그런 걱정은 있지만 충분히 가치는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렇고 그리고 지금 펀딩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배송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다 만들었던 얘기네요 그러면 예 배송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9월인가 뭐 이렇게 되면은 배송을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9월인가 배송이 될 거고 뭐 전 세계 어디나 배송이 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5와트 그러니까 두 개 한 쌍 한 쌍짜리가 지금 79불이에요. 79불에서, 예. 아직까지 그, 리미트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 79불이고, 리테일 프라이스를 120불로 보고 있어요. 그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40불 정도 내려가는 거죠. 그니까. 79불 저렴하네요. 예. 그러니까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뭐, 펀딩에 참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 거의 완성 단계에요. 제가 들은 바에 얘기하면. 어쩌다가 얻어 들었거든요,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 하나, 뭐, 시연 제품 한번 구경해 보시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네. 거의 구현 다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멋지네요, 예. 네. 이것도 펀딩은 성공을 했어요. 5만 불인데, 지금 40만 불 넘었고요. 펀딩 뛰어드신 분이 2,000분이 넘어요. 2,700분. 근데 아직도 날짜는 33일이나 남았어요. 그러게 33일 남았는데 9월부터는 배송이고 얘기는 올리자마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워낙에 대단한 아이디어성 제품이네요 예. 이거 뭐 야외 활동 많으신 분들 등산하시는 분들 하나 정도 너무 작으니까 껴놔도 예.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이폰 기준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온 거지만 네. 안드로이드 폰들 가지신 분들 요즘에는 고속 충전 많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도 5와트짜리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니, 편의장님, 이거 한국 제품인 것 같은데, 혹시 뭐 월간 앱 쪽에, 이쪽에서 이야기 오거나 연락 오거나 그러진 없나요? 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 저희가 호에, 8월호에 저희가 소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네. 저희도 만나게 해주세요.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예. 한국에 계시면 저희가 취재를 하고, 네. 저희가 미국에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메일로 만나서 해서, 네. 여러 소개를 좀 하려고 하고. 아, 알겠습니다. 예. 역시 뭐 같이 재밌는 제품을 발견하게 되네요. 예. 아, 솔라 페이퍼. 사실 이게 금액이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만큼 또 관심이 또 다들 필요했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아, 예. 좋습니다. 되게 기대돼요. 최종 얼마까지 예. 갈지. 네, 아직도 날짜가 많이 남아서 정말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안 하려다가 한 제품 하나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어떤 제품이죠? 루모스라는 제품입니다. 루모스. 루모스. 아, 루모스. 예, 루모스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건가요? 빛 이런 거 얘기할 때 하는. 예, 해리포터에 보면 막 비슷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네네. 물론 예, 이게 뭐냐면은. 자전거 헬멧이에요. 요즘 제가 가끔 자전거용 제품을 이렇게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자전거 타시는 네. 분들만 얘가 헬멧에 라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의 깜빡이, 후방 깜빡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좌우 방향 지시등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자전거 그러니까 뒤쪽 좌우로 네. 방향 지시등이고 가운데 빨간 등이 있어요. 어 좌우 방향 지시등은 이제 리모컨 형태로 작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좌우 핸들에 버튼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이제 좌우 깜빡이를 깜빡깜빡 거리게 되고요. 그리고 정지등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람이 뒤로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쏠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지해서 켜져요. 되게 야, 머리에 익숙한다는 거 그러면? 네,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이렇게 흔들려서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쏠리잖아요. 쫙 쏠릴 때 이제 그 등이 이렇게 딱 들어와요. 브레이크. 어, 재밌네. 사람 머리에다가 브레이크 들어간다. 예, 이제 근데 이제 라이트 턴, 레프트 턴 시그널 주는 게 양손에 네. 다 있는 거니까 한쪽 손의 쪽에 오른쪽 손 쪽으로 뭐 달기에 따라서 오른쪽 쪽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한쪽에 몰려 있고요. 리모컨이니까 한 벌이에요. 리모컨 한 벌이고 그다음에 뭐 리모컨 당연히 방수되고요. 그다음에 배터리가 6개월 정도 간다고 그러네요. 6개월이네요? 네. 예. 어, 많이 가네요. 예. 그거, 재밌는 건 이제 브레이크가 네. 근데 이제 뭐 충전을 해요 얘도. 근데 아까 6개월은 헬멧이 아니라 리모컨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리모컨이. 헬멧은 USB로 충전해야 돼요. USB로요? 예. 어 매일 30분씩 이 헬멧을 쓴다면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매일 30분 일주일 정도 배터리 용량은 1000mAh 정도 됩니다. 헬멧의 배터리 용량 1000mAh 정도 된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펀딩이 되게 성공적으로 되고 있어요. 아직 날짜도 25일 남았는데. 네. 처음에 금액도 크게 잡았어요. 12만 5천 불? 12만 5천 불. 네, 크게 잡았는데 26만 불 됐어요, 지금. 26만 불 얼마야, 이게? 22억 9천? 아, 2억. 그러니까 3억 정도 된 거죠, 거의 이제 환율 따지면. 3억 정도 지금 펀딩이 된 거고요. 2,100명이 지금 투자를 하셨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최근에 막 기사가 이것저것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얘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제품이 얼리버드는 끝났어요, 이것도 역시. 얼리버드는 끝나서 85불짜리는 끝났고. 네. 이제 99불짜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99불. 예. 뭐, 99불짜리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016년 5월 배송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좀 많이 남았네요. 예, 좀 많이 남았어요. 지금 제가 항상 두려운 거는 이 많이 남은 게 두려워요. 그러게요. 지금 거의 반년 이상 남았네요. 예, 이게 짧으면은 기다리는 맛이 있는데, 길면 안 올까봐 겁나서. 그러게. 이게 최근에 나가리 나는 애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기간이 먼 거는 참 마음이 찜찜하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재밌는 제품이고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적으로는 사실 구현이 충분히 가능한 제품이에요. 기술적으로 뭐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게요. 헬멧에 가동이 들어가고 충전하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안 될 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뭐 그런 거 있겠죠. 뭐 브레이크 등이 제대로 네. 펴지게 하려면 아직까지 기술이 좀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현재까지는 제품은 나올 것 같긴 하다. 뭐 이런 느낌이죠. 제품을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전거 요즘 관심 많으니까 덩달아 네, 소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집은 요세 개의 제품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아, 저는 솔라 스페이스. 솔라 스페이스. 솔라 페이퍼. 네네. 네, 솔라 페이퍼. 저 크라우드 참여 좀 해보려고요. 아, 엔진 네. 필요 제가 산만도 좋아해서 하나 지참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편리하고. 그러니까 그게 산에 타면서 이거 밟고 다니면 이거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선 연결하면. 그렇죠. 날씨가 좋을 때. 그래서 날씨가 좋을 예, 디자인 그 광고 표시를 보니까 뒤 가방에다 부착시켜 놔가지고 예.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이건 또. 그러니까요. 오늘도 재밌는 제품 소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늘 세개 준비하신 줄 알았으면 저도 빨리 하나 준비할 걸.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도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리는 여러주 28분 오늘 김관식 편집장님 모시고서 샤오미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좀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샤오미 제품들 정수기가 나왔죠. 운동화가 나왔고요. TV가 나왔고 수제 측정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또 뭐가 나오게 될까요? 정말 애플 이후로 새로운 제품들 발표할 때마다 기대되는 회사가 많이 없었는데, 샤오미하고 아마존, 소프트뱅크, 이세 군데는 계속해서 뭔가 좀 설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샤오미가 제일 기대되는 건 모든 제품들의 가격이 넘사벽이 아니라 저렴하기 때문이겠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아이팟 터치, 이번에 좀 저렴하게 나온 것도 좀 기대가 되고요. 저희도 좀더 알아봐야겠지만, 애플워치하고 연동만 된다라고 하면은, 안드로이드 시장,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외관에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눴지만, 외관 앱은 아무래도 스타트업들한테는 확실한 희망이 될 만한 잡지인 것 같고요. 특히 기업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UI라든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마케팅 동향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될때 궁금하다라면 보시면 좋은 잡지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히어로를 들으시는 분들이 외관 앱을 신청하신다면 분명히 회장님께서 방금 전에 발언으로 할인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리는 히어로즈 28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이유진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샤오미 대표님이십니다. 40세에 창업을 했는데 4년 만에 세계 3위가 됐죠. 이분이 한번 발언했었던 얘기가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눈을 알수 있다. 제가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싶었었는데 정말 샤오미는 태풍의 길목에 잘서 있는 것 같고요. 바람을 타고 날다가 점점 다른 회사들의 길목을 막고 있는 회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뭔가 기회를 발견하게 되면은 잘 올라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드림웨어 28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ro즈는 페이스북에서 디지털 히어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글로 디지털 히어로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digitalhero로 검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은 네이버에서 디지털 히어로즈를 검색하셔도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IT 제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연이 있으시거나 리뷰를 원하시는 제품, 좀더 심도 있게 IT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요. 디지털 히어로즈 골뱅이 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digitalhero z입니다. 디지털 히어로즈 골뱅이 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즐겁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